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극락조라는 새 아시죠? 이 극락조의 수컷은 암컷을 맞아들이기 전에 우선 신방부터 꾸민다는데요. 그 신방 꾸미기에 몇 달이 걸린답니다. 막대기 도막을 짜여꺼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겉모양이 갖추어지면 숯과 나무껍질 짓이긴 반죽으로 도배를 하고 또 여기에 나무 열매, 앵무새 깃털, 은박지, 꽃잎 이런 걸 모아다 살림을 차린답니다. 그리고 위버새라고 불리우는 새들은 사회의식이 강해서 100쌍에서 200쌍씩 모여 사는데요. 아주 커다란 아파트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간답니다. 정성스러운 보금자리 하나면 혼수가 필요 없는 극락조. 그리고 누구나 집을 얻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주택 문제 없는 위버새. 어떠세요? 그 새들이 좀 부럽지 않으세요? 영화 닥터 중에서 로리 앤더슨이 부른 Strange Angels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 마두동에서 박윤정 학생이 친구 초연이와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죠. 조은미 씨도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잠에서 깨어날 약을 주는 사람, 즉 의사라고 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의사의 자격으로, 아휴, 이거 뭐 좀 그렇네요. 과친구들과 지금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닥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동네 비디오 가게 하는 아저씨도 영화음악 가족입니다. 늘 들으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메모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가끔 자주 비디오 풀리려고 갈 때면 영화 선정이나 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통하는 점이 있고 좋은 영화를 보게 되죠 하시면서 서울 양천구 모기동에서 정지아 씨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 지금도 저희 프로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도 그러시대요. 그래서 가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를 그 다음에 그 영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닥터란 영화도 참 좋은 비디오였죠. 비디오로만 출시된 영화인데요. 대전의 노은기 씨, 저희 FM 영화음악에 주소를 너무 안 알려준다고 불평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면요. 이 앞으로 직통으로 날아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잠실6동의 장윤정 씨, 친구 수현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야성의 엘자 중에서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Bon Free.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저.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차차차 리듬을 들으면 큰 웃음은 아니라도 이렇게 미소가 배어나오게 되는데요. 비 내리는 장은영 학생 마음에 서울 동작동에 계시는 장은영 학생 마음에 좀 미소가 깃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올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영화죠. 결혼 피로연 중에서 뱅퀴 차차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새로운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깐느 영화제에서 기술 공로상을 수상한 아주 특이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마제파라는 영화인데요. M-A-Z-E-P-P-A.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도 참 독특하게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썼다고 하는데요. 볼테르가 그린 샤를르 12세의 이야기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네요. 그런데 이 영화를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그만큼 독특하고 새롭다는 얘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를 만든 바르타바라는 감독은 실제 서커스단의 고개사입니다. 서커스 고개사가 영화를 찍었다. 글쎄요, 야구선수가 음반 취입한 것만큼 특이한 일일 텐데요.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 아끼는 공마단의 말과 또 서커스의 원형 무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술에 대해 품고 있는 자신의 열정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 마제파는 그 기존의 영화적 내러티브나 영화적 문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영상시에 가깝다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깐느 영화제에서 기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이 영화는 그 화가 그 제리코라고 알고 계시죠?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 처절한 그림으로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 제리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최고의 승마사 프랑코와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제리코, 그 실제로 있는 화가였죠. 이 제리코는 살아 움직이는 모델, 그러니까 뭐 신화적인 동물인 말, 이 말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점점 환각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 환각 상태는 제리코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제리코는 마침내 혼돈스러운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원형 서커스 극장과 관객 간의 그 과장된 관계를 원근법을 사용해서 화폭에 담게 됩니다. 감독인 바르타바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새로운 형식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서커스 극장의 원형 무대를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복사 광선 그리고 그에 맞는 음악을 함께 혼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빛에 관한 실험, 이 실험적인 영상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겠죠. 어느 서커스 고개사의 광적인 열정이 살아 숨쉬는 영화. 프랑스 언론은 마제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영화일 것 같은데요. 마제파 중에서 슬리코라는 엔드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스네 plus le corps d'un cavalier. C'est une sorte de crinière de muscles torsadés. Le cheval s'élance vers on ne sait quel rivage, fuit on ne sait quel chaos. Peut-être exécute quelque terrible sentence. À moins qu'il ne s'agisse d'énoncer par un trait de lune d'un acte d'amour clandestin entre l'homme et l'animal. 음악까지도 독특하네요. 영화 마제파 중에서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화 49일의 남자가 완성됐답니다. 제목부터 좀 묘한데요. 이 작품은 제2회 작가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장태일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경마장 가는 길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도 이름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랜서 작가인 제이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어느 날 예대인인 서연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제이라는 인물은 한때는 학생운동에 몸담았다가 그 사상, 자신의 어떤 이상이 좌절된 뒤에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서연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권력층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층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친 제이에게 어느 날 모성애 같은 사랑을 베푸는 여인 하영이가 나타나죠. 영화 49일의 남자는 제이와 서연 그리고 하영 이 세 사람이 지닌 각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까지 스며든 그 정치폭력의 실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을 맡은 김진혜 씨는 이 영화가 데뷔작인데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에 뉴욕으로 건너가서 영상 미학을 공부했답니다. 지금은 연극 연출가인 김아라 씨, 아시죠? 그 김아라 씨의 남편이고요. 또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제이 역에는 웨스턴 에베뉴 이후에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정보석 씨가 열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영 역에는 역시 결혼한 뒤 한 5년 만에 컴백했죠. 이보희 씨가 맡았습니다.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주제가가 나 없이도 행복한 너라는 곡인데요. 신중현 씨의 아들인 신대철 씨가 작곡했고요. 걸어서 하늘까지를 부른 장현철 씨가 노래합니다. 나 없어도 나 없이도 행복한 너. 하이틀의 최승철 씨, 지금 마음이 이 음악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현철이 불렀습니다. 나 없이도 행복한 너, 영화 49일의 남자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제가 엊그제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봄내예요. 봄내.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봄 냄새가 확확 풍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이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자, 마침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전 선화동의 손성우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관우 씨.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never felt like this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Rose, 장영원 씨 아직도 졸리십니까? 모르죠. 지금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자, 신청곡이었는데요. 관악구 봉천 3동에서 김연정 학생도 신청해 주시고 광주 김동준 씨가 정아 씨와 듣고 싶다고 하시고 김도균 씨, 김용규 씨 그리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윤정원 학생이 남자친구 김정욱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Dirty Dancing 중에서 The Time of My Life, Righteous Brothers의 멤버였죠. Bill Medley 그리고 Jennifer Warnes가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터 김지연 씨는 굉장히 수고하시지만 저와 홍동식 PD는 앉아서 흐뭇하게 들으면서 맞아 맞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러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연극배우 김금지 씨입니다. 굉장히 멋들어진 구두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래되셨죠? 구두 가게 하신 지요? 23년째요. 23년. 예. 그 멋부리는 거 상당히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구두 가게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옷 하고 싶었는데 친한 사람들이 옷을 하고 있어서 그 단골 손님 뺏길까 봐 내가 뺏어올까 봐 구두 하는 쪽은 없었어요. 그런데다 하면지 씨가 그 죽은 연극 배우 하면지 씨가 구두 장사하면 돈을 떼돈을 번대요. 그래서 신나는구나 그러고 많이 했는데. 버셨어요? 많이 벌었다고 할 순 없죠. 날더러 그 한 세월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기업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돈을 너무 오른다고 구박하는 쪽 많은데 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근데 너무 적자예요. 너무 안 돼요. 불경기.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 연극 끝내시고? 연극 끝내고 이제 4월 24일서부터인가 문예관 대극장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될 거예요. 극단 자유권. 여전히 멋쟁이세요. 뭐 나이를 드시거나 아니거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모양 낸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대요. 근데 이거 그냥 가까이 있는 옷, 그냥 어저께도 입고 나오고 오늘도 입고 나오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뭐 보통 때 다 이러고 살아요. 모자나 무슨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의상 얼마나 되세요? 우리에서 옷방이 있어요. 그것도 뭐 저기 다 내 돈 들여서 내가 한 거지. 저기 남편이 사준 거 한 벌도 없어. 벌써 30여 년 넘으셨죠? 연극 생활하신 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자 중에 제일 선배님이 지금 활약하고 계신 분이 백성희 선생님 정도고 그 외에는 제가 제일 연극을 오래 했죠. 예전에 뭐 굉장히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시고 국립극단 또 연구소에도 뭐 1등으로 들어가시고 그랬어요. 유일한 자랑이 그거네. 하다 보니까는 할 얘기 없으니까 유일한 자랑이 공부 잘했다는 거. 그렇죠. 왜 의뢰 이제 그렇잖아요. 공부는 별로고 딴 거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제 유일한 자랑이 그거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러죠.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 하듯 연극은 못 봐서 모르고요. 어머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이제 그런 쪽도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재능이 많으세요. 어머나 반찬도 참 잘 만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조순영 의원 또 부인 되시는데 서로 뭐 연극이나 영화 자주 보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연극은 이제 제 연극만 우리 남편은 봐요. 항상 꽃다발 들고 오신다면서요? 예, 꽃다발 안 들고 오면 혼나니까 꽃다발하고 이제 딴 거 초콜릿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사들고 오죠. 예전에 연애 쪽부터 많이 보셨어요? 도대체 연극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하나 그러고 봤는데 보고서 이가 놀랬대요. 그 다음서부터는 신혼 1년만 연극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연극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 아니 연극하게만 해주는 거지 뭐 적극적으로 뭐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안 하시고 그거에 감사해가지고 정치하는데 저기 저도 반대 안 하고 뒤에서 잘 돌봐주잖아요. 서로 상호 주고받기죠. 그쪽에서 나 인정해주니까 나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 이제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영화를 하나만 딱 꼽아 주시라면은 하나만 꼽으라면 제 예상에 부배 연인 아주 옛날 그 영화예요. 연애 때 같이 보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같이 하셨습니까? 봤어요. 같이 봤어요. 같이 보고 그때 그 크라우디아 카르디나라는 그 매력적인 그이가 참 부각되는 영화였는데 주제가가 굉장히 슬프고 내용도 슬프고 그러고 이제 그 영화 보고 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아우 크라우디아 카르디날을 닮았다고 남편서부터 분위기랑 닮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닮으려고 그때 그 나왔던 그 옷차림 그런 식으로 하고 된 게 그랬어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30년쯤 된 것 같기도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못되면 남편하고 이제 데이트할 때인데 연애할 때인데 가서 봤는데 하여튼 내내 슬퍼서 행복했고 그 여운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를 아마 샀을 거예요 제가. 예, 기억나요. 랄랄랄라 내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가 떠났던가 그러는데 기차가 그 아마 제야 무슨 운동하는 그 친구를 응? 애인으로 두고 이렇게 떠나는데 크라우디아 카르디나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쫓아가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눈하고 그 입하고 그 슬퍼 보이는 그 분위기하고 주제음악하고 깔리는데 그게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영화 작품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민 케인이든지 뭐 자전거 도둑이든지 그런 정도의 급에 오르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본 영화 중에 어쨌든 가장 나한테 인상 깊고 그런 영화였거든요. 김금지 씨, 이제 연세는 꽤 되셨을 텐데 상당히 현대적이죠. 그 현대가 자기 피할 시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자, 김금지 씨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조지 차키리스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주연한 63년도 영화 부배의 연인 중에서 부배의 연인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제2차 대전 말 레지스탕스인 청년 부배 그리고 시골처녀 마라의 슬픈 사랑을 그린 영화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재즈 피아노 곡집을 사가지고 뚱뚱뚱땅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못 쳤어요 저는. 자, 대전의 애청자 기남씨. 세상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방송한 거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때마다 주무셨나 봐요. 카이스트의 오 선생님과 홍익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인선이 누나와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중구 남산이동에서 권옥분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대 하나의 블루 중에서 루치아나 파발로티의 카르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Il mare luce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as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te bene, vide le luci in mezzo al mare, penso alle notti là in America, ma erano solo le lampare e la bianca scia d'un'elica. Sentì il dolore d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forte, ma quando vide la luna uscire da una nuvola, gl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Guardò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affogare. Te voglio bene, ma tanto, tanto bene,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Potenza della lirica, dove ogni dramma è un falso, e con un po' di trucco e con la mimica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Bye-bye.